남조선 인터넷투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주노총을 비롯한 남조선의 25개 단체가 18일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이 조선반도 평화보장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항의문은 조미 평화협정 체결, 합동군사연습 전면 중지, 미군 철수, 사드배치 결정 초래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단체들은 항의문을 미국 대사관에 들이댔습니다.